백지흑화 파도 꽃무늬 장경호 신안 해저문화재 중국원 길주요 14세기 후반 중국 길주요에서 생산한 작은 병이다. 길주요는 중국 장시성 지안 일대에 위치한 가마로 중국 당 말부터 성장하기 시작해 북송과 남송 시대에 번영했으나 원 말기에 쇠퇴했다. 이 병은 가늘고 긴 목, 납작한 몸체에 굽이 부착된 형태다. 몸체에 대칭되는 위치에 꽃 모양의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한쪽은 파도 무늬를, 다른 한쪽은 꽃잎 무늬를 그려넣었다. 나머지 부위에는 넝쿨 무늬가 촘촘히 메워져 있다. 주로 흰 바탕에 철분 알료로 문양을 그려 굽는 백지 흑화 기법을 사용했다.